분싫어질문은나보긴하지만알고싶은마음없지 Orange you are Aries Aries baby Orange you are Aries Orange you are Aries Come on Aries Orange you are Aries 나가는 사람들 나를 보는 건 내 아름다운 모습 때문인 거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어떤 내게 감히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해야만 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만 하는 것은 함께 서로 기울이며 즐거움에 대한 얘기 나눠